365일 366일 다시 365일 315일 이렇게 1411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2월 27일 학원을 안 다녀도 성적이 좋았고 아버지 시험 준비를 돕던 착하고 성실한 아들 김동영. 3월 1일 아버지 휴대폰에 내 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귀한 4대독자 작사 작곡을 잘했던 남현철. 어머니 생신이면 미역국을 직접 끓여드렸고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던 최정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이모입니다. 풍주입니다. 잔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밀린 파일을 다 올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중요한 파일이 사라졌어요. 그걸 찾으러 또 가져올 라디오에 잠시 들려서 다 뒤졌는데 못 올렸네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우리는 한 달 뒤에 가도 이게 맞잖아요. 참미공주랑 성추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죠. 미투 운동이라고. 페북이나 네.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미투하고 위드 유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 네. 힘든 일이죠. 1차 피해도 당했고 그걸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또 당하게 그쵸. 되잖아요. ITC. 제목 아빠와 딸 지은이 꼴통 IT. 아빠는 딸의 짧아지는 치마가 눈에 거슬리고 딸은 아빠의 짧아지는 담배가 눈에 거슬린다. 아빠는 딸의 가려진 이마가 답답해 보이고 딸은 아빠의 드러난 뱃살이 답답해 보인다. 아빠는 딸의 자는 모습에 애기적을 떠올리고 딸은 아빠의 취한 모습을 오늘의 기억에서 지운다. 아빠는 딸의 성숙이 매일매일 아쉽고 딸은 아빠의 늙어감에 매일매일이 서글프다. 아빠는 딸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딸은 아빠이기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딸은 자신의 미래에 아빠의 추억을 담고 아빠는 자신의 인생에 딸의 미래를 더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꼴통 IT님. 왠지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는 그 아버지랑 이렇게 애틋하지 않아서 애틋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서먹서먹하니까. 아. 요즘에는 아닌 부분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그러니까요. 딸이 본인을 서먹서먹하게 느끼게 하는 건 아빠의 책임인 아빠의 잘못이죠. 딸들한테 잘하라고. 아 정말. 세월호 직립했죠? 직립을 하기 위해서 네. 이동을 했어요. 네, 이동을. 아, 누워진 상태에서 이동한 건가요? 직립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또 어설프게 들었네요, 제가. 이동했다는 얘기를 직립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잘 직립돼서 미술사도 찾고. 그렇죠. 네. 처음에 배에서 무트로 올라왔을 때 18,000톤 정도 됐었대요. 근데 아. 지금은 수습한다고 떼내고 뻘 제거하고 하니까 8천 몇 톤 정도 된다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동했다고 네. 접했던 것 같아요. 4.16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한다고 4.16연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목록별로 도서, 공연, 사진, 영상 기증을 받아서 하나 봐요. 조카 세월호라니 책을 기증한다고 메일로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이제 심사해서 왜 심사를 할까요? 그냥 심사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그 네덜란드 해양연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적으로 딱 발표는 안 났는데 그쪽에서도 세월호 침몰은 믿기 어려운 unbelievable 되게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좀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겪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직도 과학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8일 그때쯤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2월 18일날 2차 모형 시험을 하게 되고 또 3차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미공주가 말씀하셨던 대로. 원인이 뭘까요? 1시간 반 경만에 그 큰 배가 가라앉았어요. 도대체 뭔지. 그러게요. 미스테리로 가는 게 아닐까.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이제 신율의 새아침인가? 네. YTN에서 하는. 네. 거기서 선체조사위원 중에 한 분이 나와서 8월 6일 날 모든 거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아. 8월 6일이 선체조사위원회에도 마무리되는 시기인가 봐요. 8월쯤이. 아. 올 8월 아직 네. 6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네. 벌써 2월달이에요. 2월도 아직 다 지났어요. 이제 네. 3월이죠. 4월이죠.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하여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을 철거한다는 근데 그 한국일보에서 오보낸 거라고 오보예요? 네, 오보라더라고. 아니 이 시점에 오보를 낼 수가 있어 세월호 그러니까 결국 와. 이번에 올림픽 했을 때 김아랑 선수 헬멧 뒤에 세월호 네. 리본 네. 유니폼에 지퍼 올리는데 세월호 리본이 달려있어서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아랑 선수가 되게 많은 욕 아닌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런 걸 갖고 욕을 하는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헬멧 뒤에 검정색 테이프 붙였죠. 저는 저걸 보고 네. 저 김아랑 선수가 굉장히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그냥 붙인 건 뛸 수는 없고 차마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지혜로운 우리 김아랑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뭐라고 난리들을 치니까 같이 뛰는 후배들한테 다른 피해가 갈까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아랑 선수 세월호 리본을 보고 팽목항에서 네. 가족들이 고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울먹울먹하고 그러게요. 세월호 갖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지 감추고 싶고 그러니까는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할아버지가 오시면 네. 대답을 그래 그게 아니라 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신문을 보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김영철이 네네. 와가지고 북한한테 뭐 덮어주고 뭐 어쩌죠 뭐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가 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왜 대통령 책임이고 그게 왜 나라 책임이냐 그러면서 구조를 안 했다고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는 생각에 도대체 뭘 감추려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건지 거기 신문에 있다가 왜 세월호가 왜 나오는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그 해수부 장차관이 구속 기소된 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네. 특조위 규모를 작게 하고 예산 작게 편성하라고 한 사람이 조윤선이었어요. 서울에 호텔을 불러들여서 진짜? 네. 진짜요? 조윤선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니었죠. 청와대 네. 서별관 회의 때 이병기랑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회의하고 꼼수를 부린 것 같기도 한데 방해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그 사람들이 청와대 해수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해를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해달라 그랬대. 그래서 아마 그 문건이 나오고 그 문건이 그때 터진 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모든 거를 책임지기는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문건을 남겨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박근혜 7시간 조사 우린 못한다. 사퇴할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랬으면은 화살이 다 자기네들한테만 갔을 텐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시를 해달라 이러니까 그쪽에서 문건으로 지시를 해서 자기네가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지. 다 웃겨! 네, 자기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그러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의 7시간을 4월 16일 날 자신들은 뭘 했었는지 나 아직도 애들이, 생각나. 네, 메모를 이제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이트 있는데 어떤 사이트냐면 werecall.org로 들어가면 그날의 7시간을 기억하는 이제 메모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몇 개 읽어봤는데 가장 많은 게 잠깐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걱정했는데 전원 구조라는 말이 나와서 다행이다 싶어서 자기는 다시 자기 할 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보였다.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 뭐 이런 글이 제일 많았어요. 전원 구조 진짜,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오버라는 말을 듣고 더 제가 읽은 그 메모 중에는 그게 제일 많았었고 4.16 연대랑 4.16 가족협의회에서 MBC에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MBC에 파업할 때 지지했던 이유는 언론이 발을 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날 있었던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MBC 최승훈 사장한테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래서 무슨 TF까지는 아닌데 이루어졌다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인데지만 그 평창올림픽 꼭 MBC로 봐요. 7시간 동안 두 분도 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werecall.org 메모를 남겨주시고 작년에 망각의 기억 2 영화 봤었잖아요. 이번에는 4주기를 맞이해서 망각의 기억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공동의 기억이라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영화가 상영되나 봐요. 텀블벅에서 펀딩하고 있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산케이신문의 기자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을 1,900만 원을 소송을 걸었는데 갓도 전 지국장에게 형사보상금을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대요. 우리나라에서. 특조위에서 막판에 산케이신문에서 판결문 무죄됐죠. 그 사람들이 무죄였죠.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줬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대통령이 사고 당시 정윤회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산케이신문에서.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됐는데 무죄를 받았고 이제 2년 만에 보상받는다고 하네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잘 됐네.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잠수사분들은 제외가 된 진짜? 왜요? 지난번에 피해자 지원법에는 진도나 조도 어민들에 한해서 된 것 같고 일명 김관영법이라고 오른 거잖아요. 근데 잠수사로 들어갔지만은 수습해갖고 오는 그 과정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일반인한테 그거를 하라고 민간인한테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 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 박주미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교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 법은 아직은 통과가 그거는 안 됐고 세월호 그 피해자 지원법 어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법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4년이 다 돼가는데 그쪽 어민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삽니다. 느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네. 저만 해도 저희가 친구들이랑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진도를 갔었거든요. 아.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월호 딱 터지고 나서 네, 나는 이제 팽목항 가는 이라고 갔지만 친구들은 거기 가자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만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을 최저 시급에 맞춰서 맞아. 월급을 하라고 맞아. 국민들이 청원했잖아요. 세월호 4주기 촛불혁명 1주년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 사진전을 아, 네. 언제부터?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오늘부터네요? 네. 세월호 광장에서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눔 문화라고 해서 나눔 문화나 그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세월호는 여전히 아픔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구설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입 밖에 네. 꺼내질 못하겠어. 입 밖에 꺼내고 편집을 해. 그래요? 니들이 당해봐야 하는구나. 이 얘기.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 그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실 규명해달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정립시키려고 그러는 이유가 다시는 그런 아픔이 자기네 가족 말고는 그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막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근데 아, 이분들이 예. 원했던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다 니들을 위한 일이야! 라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은 추모공연 안산 화랑위원회 조성되기로 해서 안산 시장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땅값 떨어진다고. 얘기. 참미공주? 네네. 내일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있는 인도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특정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관객들이 마련한 그 집회의 자리 연다고 해서 가볼까 하는데 여기에 신문기사에는 미투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핀 버튼과 스티커를 집회 당일날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주체 없이 이렇게 그냥 관객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게 조금 이런 거 보면 예전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저도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자꾸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했나 보죠. 미투 운동도 사실도 어떻게 보면 연대의 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했을 때는 파묻히고 더 힘들지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발현할 수 있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일에 물러가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회 안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국악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주지는 못해도 법적으로 누군가 연결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퍼뜨려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달라고 페북에도 올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미투와 함께 위드유가 같이 고맙네요. 지금 좀 암울하지만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그렇겠죠. 위함이니까 일단 한번 청소는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촛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자의식이 생기고 저도 피해자나 가해자처럼 저 자신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잘하고 지나갔으면 지금 더 살기 좋은 토양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냥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스스로 참아내거나 아니면 혼자서 꿍꿍대거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 들면 같이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자 아자.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여기서 갑자기 연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국민 쇼미더머니 국민 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거기서 플란다스에게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난 12일부터 신청하라고 거기서 엑스맨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해서 벌써 어저께 돈 들어왔어요. 아 이미? 네. 지난번 냈던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찍 신청했나봐요.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제 네. 서서히 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플란다스이게가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입금을 해서 다시 사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빠지잖아요. 그치 긴빠지죠. 플란다스이게를 사기 위한 돈 말고도 국민재산대책위 운동본부에 그 정기 후원했던 사람들도 네. 이제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했는데 이제 나는 만 원만 저번에 입금을 했었거든. 네. 하란 말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만 원도 달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치사한가? 왜 우리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아 참. 그리고 그런데도 일단은 국민재산대책위 운동본부 말고 그 네. 법적으로 최순실 재산 환수하는 그게 뭐가 생겼던데 기구가? 범죄수익환수부 윤석열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수익환수부 아 범죄수익환수부 네, 검찰의 전문부서가 출범했는데 범죄수익환수부 부정부패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기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두환하고 최순실? 네. 아, 최순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이번에 윤성빈이라고 네. 족복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언맨 그 헬멧 쓰고 아, 그 네네. 경기에 참석 그 참가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비종목이어가지고 후원하는 데가 없었는데 LG전자에서 후원을 했었대요. LG는 후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거 하려고 정유라로 후원했잖아요. LG전자가 이렇게 숨은 후원은 아.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는 LG전자에서 그 윤석민을 후원해가지고 비종목인데도 후원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결국에는 LG전자가 좋은 일을 해서 홍보 효과가 굉장하다고 또 삼성과 LG를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메달을 네. 획득한 차민규 선수가 있어요. 이제 인터뷰 이렇게 잔상이 남는데 원래는 쇼트트랙이었대요. 대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전향을 한 선수였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신의 한 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향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분 얘기하기를 나는 쇼트트랙 선수였을 때도 좀 괜찮게 탔었는데 몸싸움을 싫어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전향이 했는데 신의 한 수인 것 같은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바꾼 거잖아요. 스포츠에 관심은 없는데 네.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재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네. 물론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쵸. 기록 싸움 같은 걸 보면은 확실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요. 네, 예전에는 뭐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막 이런. 요즘은 돈으로 해요.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선수들이. 그래서 또 좀 좋더라고요. 얘기도 참 많더라고요. 그 민유라인가요? 남녀 같이 해서 스케이트 타시는 그분들도 본인들 후원해 주는 데가 없어갖고 자비로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견? 네, 맞아요. 그거들로 자기네도 훈련비를 마련한다고 펀딩해가지고 또 후원금도 많이 받으셔서 놀랍다고 얘기도 하고 네, 바뀌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볼 때는 참 좋더라고요. 북한 응원단이 네. 참석을 못했다고 응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기에 입장권이 다 판매가 돼가지고 여분이 없어서 통일부에선 입장권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응원단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만큼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하대요. 입장권 판매율이 90몇 프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과를 누리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단일팀 응원하러 갔대요. 근데 이제 각자 가기 힘드니 버스에서 대절해서 어느 학교 같은 데를 가서 응원 연습을 하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가고 티켓이 없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응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2,000원 내고 가지고 밖에서 응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입장권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불편하긴 하다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의 마지막 장, 제10장 헌법 개정 128조부터 130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찬미공주. 네. 제128조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가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요즘 한창 시끄럽죠. 그렇죠. 네. 남다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국회에서 자한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 발의로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네. 제한된다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했네.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효력이 안 될 건데 왜 반대하는 거야? 근데 그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어차피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통령감이 없다. 네. 아, 자한당이. 네, 그래서 계속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라져라. 아, 김용민 브리핑에서 들었나 보다. 사라져라 막 이러는데. 헌법 개정에 대한 거는 이 대통령의 이 임기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헌법 개정할 때 헌법 전문에 3.1운동하고 4.19 있는 거죠. 네. 5.18 넣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싫어하는 거죠.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은 대신해달라고 권한을 준 건데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 유치하고. 그 자한당에서 저기 된 대통령들 다 보면 다 감방가거나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 저번에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아니 왜 전두환도 있고 노태우도 있는데 왜 이명박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대 대통령이 보니까 없어요. 이명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 대통령은 이명박 한 사람뿐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다스. 그러니까 더 무섭겠지.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그냥 발목을 잡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싸울 것이야. 발의는 대통령이 발의는 하긴 하는데 네. 국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거네요. 그렇네요. 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넘긴 하나요? 지금 민주당만 더불어민주당만 봤을 땐 안 되죠. 안 되죠. 예. 정의당까지 합쳐도 안 되죠. 국회가 의결을 해야 돼. 의결을 해야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박근혜 탄핵할 때는 정말 기적같이. 그렇죠. 그렇죠. 기적같은 일. 기적이었어. 헌법이 오늘로서 끝인가요? 네네. 어떻게 굉장히 길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리 방송 어떻게 헌법도 끝이고 수비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네. 네, 일단 풍주쌤 수비와 음악은 틀어드릴게요. 풍주쌤의 수비학. 풍주쌤의 수비학 시간입니다. 풍주쌤. 지난주까지 네. 연도 카드를 다 해주셨는데 예, 제가 거의 1년을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소울 넘버하고 그다음에 연도 카드하고 정신 연령이라는 48에이지 그 세 가지 말씀을 그냥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네. 짧게 짧게 했지만 1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뭔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될지 아직 사실은 제가 고민 중에 있어서 잠깐 쉽니다.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계속 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헌법도 거의 끝나가고 부칙이 조금 남기는 했어요. 네. 헌법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하고 풍주쌤 수비학 시간도 잠시 잠정적으로 끝나고 털모자 벗고 목도리 풀고 신발끈 세상 묶어 떠나네 이야이야 오 털장갑 빼고 오리털 벗어 자전거 페달 밟아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상큼한 바람 불어와 이야호 손잡고 그대 손 놓고 강바람 따라 다시 그대를 잡으러 갔네 저기 들리는 그대 발자국 시원한 바람 따라 가누나 나도 따라 이야이야호 오오 조금은 유치하지만 이야이야호 상쾌한 우리 사랑은 김밥을 말고 따스한 물 담고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네 이야이야 오 책모자 쓰고 다시 책모자 벗고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조금은 따끔하지만 이야이야호 오오 그대와 둘이서라면 그대와 함께 자전거 하나 바람을 타고 다시 떠나네 이야이야호 그대는 앞에 나는 뒤에서 배달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조금은 비틀대지만 이야이야 오 오오 때로는 멈춰서지만 상큼한 바람 불어 떠나네 이야이야 오 강바람 따라 다시 떠나네 이야이야 오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이야이야 오 두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이야이야 오 그대와 둘이 함께 떠나네 바제올라디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2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